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2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11월 32일을 1차 총파업 및 시민 불복종의 날로 선포했습니다. 기자회견에서는 1차 총파업 및 시민 불복종의 날 선언문이 낭독됐습니다. 한편 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은 1차 총파업 및 시민 불복종의 날에 처음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.